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25일 야클린 리디아 미끌로 보건 및 인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공고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